더 높게 보이고 더 크게 보였지. 내가 아닌 마음에 난 눈물을 흘리고 참을 순 없었지. 가까이 있지만 숨겨진 내 진실은 난 부를 순 없었지. 볼 수는 없었지. 마음 깊은 곳까지 언제나 한 발 멀리서 그냥 웃기만 했어. 추운 날이 가면 알지도 모르지. 겨울밤의 꿈처럼 어렴풋하겠지만 잊을 순 없겠지. 난 익은 노래처럼 바래진 수첩 속에 넌 웃고 있겠지. 난 부를 순 없었지. 볼 수는 없었지. 마음 깊은 곳까지 언제나 한 발 멀리서 그냥 웃기만 했어. 추운 날이 가면 알지도 모르지. 겨울밤의 꿈처럼 어렴풋하겠지만 잊을 순 없겠지. 난 익은 노래처럼 바래진 수첩 속에 넌 웃고 있겠지.